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시솔 작사 호금종 작곡인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주체 75 1986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손군 정치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의 운명과 미래가 굳건히 지켜지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고 있다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일본화한 명곡입니다. 가요가 담고 있는 심오한 사상은 생활적이며 소정 깊은 가사 형상을 통하여 감명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추억 깊고 소정이 강한 시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예술적 해답이 초락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오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이라는 감동 깊은 시영상을 통하여 이 세상에 가장 존엄 높은 손군의 내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준엄했던 고난의 나날에도 손군의 총대로 원수들의 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지켜낸 데 대한 자부심이 잘 형상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탁월한 손군 용장들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가장 존엄 높고 강위력한 불패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내 나라를 당과 수령을 받들어 더욱 빛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교리를 의미 깊은 시용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이렇듯 감명 깊은 시용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면서도 열렬하고 뜨거운 정서로 충만된 손율 형상에 의하여 한껏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에서 4분의 4박자로 흐르는 손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서조식으로 이루어진 노래 선율은 종소적으로 거조되는 둘째 부분의 첫 악단에서 흉행 대조의로 유동하면서 보다 강렬하고 지향적인 종소로 소정적 주인공의 한없는 긍지와 환희에 넘친 감정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선율은 마지막 악단에서 경과 보조 진행과 육도 조약으로 선율적 굴곡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2도 아래에서 모속하는 특색 있는 선율 진행으로 손군의 조국을 빛내어갈 소정적 주인공의 교리를 안받침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해와 별이 찬란히 빛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영원할 것이라는 참다운 초락적 진리를 심장에 새겨주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탁월한 손군 용장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밑에 더욱더 강성 본용하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명곡으로 더욱 높이 울려퍼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위대한 내 나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효봉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주치 87, 199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려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비길 수 없는 강위력한 손군 조선으로 존엄을 떠올치는 우리 공화국의 옥센 기상을 만방에 소리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인구도 많지 않고 영토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종치 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존엄을 빛내고 있는 것은 졸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며, 이러하여 우리 조국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북강 번영하는 강성국가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들의 침략과 흥정의 대상으로 되어오고 식민지로 국권까지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무리지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종치군사강국, 당당한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의 진도에 서 계시기에 우리 공화국의 위용은 하늘에 닿아 새해를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강국으로 다져주신 손군조선을 장군님의 령도 따라 일심단결과 총대의 위력으로 더욱 빛내이며, 조국통일과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갈 천만국민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종수적으로 덧꿔주고 있는 손율은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으며, 행진곡적 성격이 강한 폭넓고 장엄하면서도 힘있고 박력있는 종수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 위대한 내 나라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하루빨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할 드높은 요리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